너와 내가 함께 우리가 같이 둘러앉아 서로를 바라볼까. 너를 닮은 날씨와 코끼리의 추억들 모두 적은 쪽지를 앞으로 내서 서로에게 외부에 또 맡겼던 우리 속마음을 앞으로 더 쉽게 알아볼 수 있을 거야. 서로의 눈빛이자 날잖아. 너 앞에서 쑥스러운 뿐이던 내가 어느새 너와 눈 맞춰 오늘따라 달도 가깝게 비치는 밤하늘 밝게 비춘 우리의 노래소리 우리의 웃음소리 하나 둘씩 주는 불씨 속에 속도 모르고 시간은 흘러가지 쉽진 않았지 너와 나 여기까지 또 오늘 서로만 믿고 왔지 금쪽같이 시간 금방 흘러가니까 꽉 붙잡아두고 싶어 너와 함께니까 내 손에 또 기타와 타오르는 불꽃 앞에 옛 얘기로 출발한 내 추억의 기차 밤하늘 밝게 비춘 우리의 노래소리 우리의 웃음소리 하나 둘씩 주는 불씨 속에 다 같이 불러봐요 이 밤이 지나가